주말 편안히 지내셨고 오늘 하루 무난하게 잘 지내셨겠죠. 안녕하세요. 매일 그대와 주혜량입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이름이 몇 개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500개가 넘는다면서 아 나는 인맥이 이렇게 넓어 하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30개 정도라면서 깊이 있는 관계를 강조하고는 합니다. 폭넓은 인맥이 좋은 건지 깊이 있는 관계가 좋은 건지 사실 좋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다만 그 많은 이름을 쉽게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진 이름만큼 서운하고 아쉽고 서글픈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전화기 속에 저장된 모든 이름들이 서글프게 잊혀지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매일 그대와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크리스탈 게일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매일 그대와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크리스탈 게일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관련한 정보 그리고 또 유쾌함까지 함께 전해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레이스 최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모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음성도 밝고 통통 뛰시고 모습도 소녀 같으시고 아이고,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선생님도 그냥 너무 멋지세요. 항상 보면은 저는 막 통통 뛰느라고 패션이 별로 안 좋은데 주 선생님 패션은 아주 너무나 엘레간트하고 아하, 예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주 선생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래서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꼬장꼬장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격도 좋고요. 네. 저를 연상하실 때 네. 성격이 좀 꼬장꼬장하고 빳빳할 것 같다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빼짝 말라셨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고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랬죠.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니까 대부분 목소리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좀 예민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아니에요.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저랑 둘이 죽이 척척 맞는답니다.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레이스최 원장님께서 정말로 정말로 자신하시는 네. 그런 약. 뭐, 여러, 원장님께서 만드신 여러 네. 약이 있지만은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로 자신하시는 약이 건강 비만약인 것 같아요. 비만약이죠. 네. 왜냐하면 이 비만약은 3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전해져 내려온 약이고요.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이 이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신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온몸의 모든 병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살도 안 찌고 네. 정말 자기가 이게 우리가 살찐 거는 병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이 없이 한 게 가장 날씬하게 쭉 자기가 살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똑같이 유지하는 바로 그거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비만약이 300년 동안 이상 내려온 거고 절대로 너무나 지금 모든 현대인에게 필요한 약이죠. 네. 지금 그레이스최 원장님께서 명품 건강 비만약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네. 좋은 약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 방송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께서는요. 네. 비만약이면은 뱃살 지방 빼고 그러는 약인데 어떻게 더 건강해지지? 먹으면 네. 먹을수록 그렇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FDA에서는 비만을 이제는 병이라고 3년 전에 명명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 거죠. 비만하게 되는 거는 초기 당뇨병 환자나 갑상선 부종 환자, 심장병이 있는 사람, 콩팥병이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비장이 안 좋은 사람, 네. 비위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비만. 살이 찌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에 어디 장기가 한 장기가 망가지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돼요. 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그 찌꺼기 쓰레기들이 몸속 아래 저장돼서 바로 셀룰라이트라는 비만을 생성시키죠. 그래서 배에 특별히 백살이 많이 찌고 네. 그다음에 등 쪽에 있는 등 쪽에 살이 많이 찌고 그다음에 허벅지 쪽에 허리 그 허벅지 쪽에 살이 많이 찌는데요. 네. 등 쪽에 등이 커지는 건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야 하는 호르몬이 안 빠져서 네. 등 쪽으로 그 쓰레기가 모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에서 잘 안 돼가지고 비장, 위장, 그다음에 소장, 대장이 안 될 때 배가 부룩부룩부룩 네. 나오면서 복부 비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넓적다리가 막 굵으면서 하체 비만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그 호르몬이 허리 밑에 호르몬은 서해부로 빠져요. 겨드랑이로 처음에 빠진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다리 밑에 허리 밑에는 서해부라 그래가지고 앞쪽에 앞쪽에 넓적다리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그 이게 크리즈가 있잖아요. 그 이게 주름이 사타구니요. 있잖아요. 사타구니요. 네. 그 사타구니로 나쁜 게 빠져요. 근데 그게 안 빠지게 되면 허벅지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판이 넓다거나 복부에 비만이 있다거나 네. 넓적살이 하체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병이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비만약이고요. 이 비만약을 잡수시면 콩밭도 좋게 하고 심장도 좋게 하고 오장육부를 좋게 하면 신진대사가 막 원활하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빨리 움직여서 몸속에 있는 거를 배출을 시키잖아요. 네. 찌꺼기를요. 그럼 날씬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영양 성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그렇죠. 남은 찌꺼기 노폐물들을 빨리 내보내고 예. 네. 왜냐하면 콩팥이 아프다,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벌써 소변 대변이 안 좋거든요.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벌써 피가 안 가면서 우리 네. 요새 뭐 어열이 있네, 뭐 피가 꺽꺽하네, 피가 맑아야 되네, 네. 머리에 뭐 무슨 뇌졸중이 생기네, 혈압이 올라가네, 이건 다 심장이거든요. 네. 이 약은 그 심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올라가는 그 거북이 같이 이렇게 앞에 거북이 등이 된 사람들도 다 그 어혈이 묵힌 건데 이 비만약을 먹으면 그 거북이 등이 싹 없어진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등 없어지죠. 등 쪽에 있는 살 없어지죠. 목 쪽에 있는 이렇게 굽어지는 그 살 없어지죠. 그다음에 배 앞쪽에 생기는 드럼통. 배는 관절이 없어요. 드럼통이기 때문에 한번 살찌면 암만 운동해도 안 빠져요.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뱃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뱃살은 관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럼통 같이 암만 움직여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훌라후프를 아무리 돌려도 뱃살은 안 빠져요. 그러면 괜히 헛고생하는 거군요. 네. 훌라후프 막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서 뱃살 빼내야 하는데 절대로 안 빠진대요. 거기에 그 쇠박힌 훌라후프 무거운 네. 걸로 하면은요. 허리 둘레가 그냥 꼬맣게 죽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너무 많이 하면 한쪽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장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 훌라후프를 너무 많이 하는 건 또 금지 품목이 되죠. 그렇군요. 네. 거다만 이제 서해부 쪽에 넓적살이 쪽에 장단지 쪽에 이제 살이 붙는 거는 그 하체에서 나오는 비만이 바로 거기에 붙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레이체 병원에는 저희 이 비만약은 정말 이 모든 걸 좋게 하고 하체가 뚱뚱한 사람은 하체를 빼주고 콩팥을 네. 좋게 해서 그다음에 상체가 안 좋은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도 상체가 쪄요. 네. 그럼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한약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심장이 튼튼하니까 상체 비만도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복부 비만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저희가 이 약의 대부 이 약이 제일 잘하는 일이 복부 비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위장, 장 모든 때를 싹 벗겨가지고 소장, 대장 때를 싹 벗겨가지고 네. 소화 흡수 잘 되게 하고 소장을 꼬불꼬불하게 한다 그랬죠. 네. 그 들어 있는 그 변을 다 나오게 해서 숙변까지 꼬불꼬불한 사이에 채워져 있는 네. 찌꺼기를 다 네. 빼낸다 그러셨죠. 이런 것들 다 빼내니까. 장이 꼬불꼬불꼬불 더해지면서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복부 비만이 싹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 비만약은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벌써 이거를 20, 30년 환자들한테 줬었고요. 환자들은 아무도 컴플레인한 분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이 환자들이 비만 살 빼는 거를 보면서 고맙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네.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뱃살 빼고 네. 뭐 지방만 빼는 그런 비만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을 너무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저게 뭐야 성형 수술을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뭐 얼굴도 탱글탱글하게 그 지방만 빼니까요. 네. 얼굴이 남들이 다 들으면 막 살이 막 20파운드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쭈글쭈글하게 빠져요. 근데 이거는 탱글탱글하게 빠지죠. 예, 예. 탱글탱글하게 빠지기 때문에 오, 다 수술했냐 이래. 그러니까 성형 수술비도 절약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fat 그 지방 그 파는 것도 절약. 그 수술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위축소 수술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수술이 필요 없고 드시 콩알 같이 생겼거든요. 네. 콩 집어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콩만 집어 콩알 같이 집어 먹고 3개월 지나면 많이 빠지고요. 내가 그보다 더 많이 빼고 싶다 하는 사람은 더 1년 먹는 분은 100파운드 빠집니다. 자신하세요? 네,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이 100파운드를 뺐어요. 1년 먹고. 와. 어떤 사람 8개월 먹고 50파운드. 완전 총각이 돼버렸어요, 남자들이. 네. 그 살이 빠짐은 그 얼굴도 굉장히 예뻐지더라고요. 얼굴이 예뻐지고 네. 탱글탱글해지고요. 네. 그 다음 몸매가 쫙 드러나서 그쵸? 너무 멋있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제가 봤다니까요. 직접 깜짝 놀랐다니까. 100파운드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만 먹으면 그냥 빠집니다. 특별히 막 해 뭐, 그냥 그 집중 운동 이런 거 하시고요. 그 사람이 보나마도 어느 장기가 아팠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걔가 혼자서 일을 다 해서 몸속에 찌꺼기 다 내보낸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100파운드쯤 빠졌다 하면은요, 그 한국의 연예인들 갑자기 살 뺀 사람들의 경우 좀 연상이 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근데 이거는 완전 탱글탱글해요, 얼굴이.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수분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러셨죠? 그럼요. 지방을 녹이거든요. 살랑살랑살랑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요. 지방이 한 파운드가 한 바가지예요. 네. 그럼 100파운드면 100바가지면 그 사람이 6풋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몸 전체가 전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FP가.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디톡스 네. 이런 기능도 있다고 네.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넘버 원이 디톡스예요. 장에 더러운 걸 빼는 게 디톡스인데요. 네.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다이어트 약은 디톡스합니다, 디톡스합니다 하는데요. 디톡스를 한다고 해서 절대 살이 빠지지 않아요. 아. 디톡스는 그냥 몸을 좀 건강하게 맑게 만드는 거고 피 혈관을 조금 좋게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지방을 녹이지 않아요. 디톡스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안 빠져요. 네. 지방을 녹이는 게 가장 큰 이 약의 자랑이죠. 네. 근데 지방이 금방 슉 이렇게 단백질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쑥쑥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그 지방 세포가 모르게 빼야 되거든. 도둑같이 살짝살짝 빼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훅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해가지고 도둑같이 안 하고 그럼 지방이 탁 보고 지방 세포가요. 내 지방 어디 갔지? 그래갖고 막 그 내 식구들 어디 갔어? 이런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에다가 자극을 시켜서 치킨 막 통닭 뭐 하여튼 탄수화물 좋은 거 기름진 먹게 거 다 먹게끔 시켜요. 아. 그래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또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면 위장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안 먹는다고 위장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명품 비만약이 바로 위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아. 그래서 제가 식혜가 우리 위장약이라 그랬잖아요. 네. 위장을 줄여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식혜가. 근데 그 식혜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5년은 해야 돼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하죠. 5년은 사실 아무리 우물에서 충룡을 찾아도 네. 그렇지 이거는 뭐 밥을 3,000번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거는 너무 오래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희 비만약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식혜가 그렇게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위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늘 이렇게 좀 자주자주 드시면 좋겠네요. 식혜가 가장 좋은 음료수죠. 근데 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팔려면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안 다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집에서 해 먹으면 좋죠. 엿기름을 마켓에서 사가지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네. 휘 저어요. 좋아요. 그리고 밤새 네. 놔둬요. 네. 그러면 엿기름이 밑에 가라앉고 위에 이렇게 쌀뜨물 같이 뽀얀 물이 있어요. 네. 그 물을 전기밥솥에 부어요. 물만. 네, 물만 쫙 따라가서 붓고 밥을 원래 먹던 밥 한 숟가락을 집어넣어요. 네. 그 다음에 보온에다 놔둬요. 그러면 4시간 이후에 식혜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네, 거예요 원장님? 그냥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시원한 그 하얀 물병에다가 넣어놓고 가족들이 수시로 마시면 되죠. 근데 이 식혜가 너무나 좋은 게 음료수는 설탕이 각 설탕이 10개 들어있잖아. 세븐업 한 캔에 네. 여기는 그 엿기름이 설탕 역할을 해서요. 네. 엿기름이 약간 달아요. 그러니까 약간 들큰해요. 예, 들큰한데 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애들한테 먹이려면 달고 싶다면 꿀을 넣어야죠. 어허. 저희는 달콤한 걸 할 때는 천연 재료가 있죠. 꿀이나 조청입니다. 근데 올리고당을 쓰면 혈관을 막히게 하죠. 그래서 요리할 때 올리고당을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머, 그렇군요. 네. 아주 그 올게닉 샵이나 마켓에 가면 여기도 조청이 나와 있어요. 네. 미국 사람이 파는 자연 100% 조청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나중에 제가 그 상표하고 이름을 네, 알려드릴게요. 잊어버렸네요. 네. 저는 그 조청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조청을 쓰면은 달콤하죠. 네. 그리고 아니면 꿀을 써도 돼요. 입은 당뇨병 환자도 꿀은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천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나 설탕이나는 절대로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세븐업이나 콜라나 이런 거는 각 설탕에 10개 들어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물을 마시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마시면 안 되고요. 이 식혜를 해놓고 엿기름 달콤함을 즐기시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달고 싶다면 이제 꿀을 넣거나 네. 조청을 넣어가지고 먹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꿀과 조청이 또 싫으면은 아가베라는 천연 천연 당이 있어요. 그거를 잡수시면 절대로 설탕 같지 않습니다. 아가베를 드세요. 근데 아가베. 조청이 제일 좋아요. 뭐니 다음 뭐니 해도 오실 때 꼭 네. 알아갖고 와주세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 여태 음식할 때 올리고당이 건강에 좋다고 그랬고 올리고당 썼었거든요. 올리고당은 혈관을 막히게 한대요. 어휴, 그래서 저런. 올리고당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올리고당을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리할 때 그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달콤한 게 입맛에 짝짝 붙어요. 예, 그런데 예.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다가 설탕 대신 또 올리고당을 그 갈비나 이런 재울 때 다 넣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꿀가루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꿀가루도 넣든지 꿀가루를 넣든지 꿀을 넣든지 조청을 넣든지 아니면 아가베를 쓰시든지 그렇게 당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병 방송을 들으면 하나하나 매번 새로운 정보를 드립니다. 예. 새로운 거 정보 뭐 네. 생활의 지혜 두루두루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레이스 최 원장님께서 이제 명품 건강 비만약도 그렇고 뭐 변비약도 그렇고 감기약도 그렇고 모든 네. 만드신 약에 50%는 건강에 보호가 그렇죠. 되는 보약이 네. 들어있다고. 오장육부를 네. 보호하는 모든 보약이 들어있고요. 네. 그 외에 50%가 감기를 하는 중요한 증세를 약. 치료하는. 네. 변비에 좋은 뭐 후박 대왕지실 네. 이런 걸 넣고요. 그다음에 견비통에 있다면 견비통에 가는 한약이 있어요. 피를 견비통으로 끌고 가는 네. 어깨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다음에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모든 영양을 무릎으로 끌고 가는 우술이라는 놈이 있어요. 한약에. 그 우술은 영양을 다 가지고 무릎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약재가요? 네. 그 약재를 해갖고 우술을 넣지 않으면 무릎으로 안 가죠. 그 또 견비통으로 가는 또 약이 또 한약재가 있는데 걔는 다 넣고 그걸 넣어주면 그 많은 영양을 쭈루룩 들고 어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마다 다 명품이에요. 네. 50%는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재기능을 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거든요. 네. 그럼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벌써 내보내야 일단 집을 청소하려면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야 새로운 가구도 들어오고 그쵸. 그 사람도 새로 들어오는데 채우죠, 새로. 예. 근데 막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막 옛날 가구 하나도 안 버리고 소파를 갖고 오면 소파를 어디 놔요? 소파 맞습니다. 있던 자리에 소파를 버려야 네. 새 소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 나가야 깨끗한 게 채워지죠. 그렇군요. 네, 더러운 네. 피도 나가고 어혈도 나가야 깨끗한 새피가 채워져서 그 모든 세포가 산소를 많이 먹고 튼튼해지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명품입니다. 네. 모든 약마다 앞에 명품 이름을 그렇습니다. 붙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방금 이사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곧 이전하시죠. 네. 지금 이틀만 더 이 지금 병원에서 진료하고요. 8월 오늘이 5일이잖아요. 네, 5일, 그러니까 6일, 이전, 7일까지. 7일까지. 네네, 네, 여기 이 올드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요. 8, 9, 10, 10일은 목금 토일은 네. 저희가 이사를 합니다. 전 직원이. 아, 그러니까 8일, 9일은 휴진하시는 거예요? 네, 8, 네. 9, 10, 10일은 휴진이에요. 네, 목금 토일은 안 해요. 그리고 12일에 새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새 병원 주소는 603 사우스 마리포사 에브뉴 102호고요. 네. 그 시티센터 네. 혹은 이키터브 빌딩 길 건너편이에요. 아, 너무너무 찾기 쉬우시고요. 네. 그다음에 육가구 어디라 그랬지 하면 말리포 해수욕장을 생각하시면 생각하세요. 네, 마리포사 금방 나옵니다. 예. 저희가 말리포 마리포사하고 네. 육가 윌셔하고 육가 사이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 치료도 받으시고 그레이스 최 원장님께 치료도 받으시고 또 뭐 주변에서 장도 보시고 식사도 네, 하시고 식사도 앞에서 하시고 아주 예, 좋네요. 치료하는 분은 병원에 와 있고 다른 분들은 시티센터 안에 그렇죠. 들어가서 장도 보고 점심도 먹고 네. 뭐 다 하셔도 돼. 쇼핑하시고. 네,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파킹이 너무 좋아요. 또 그렇게 좋아졌다면서요? 네, 파킹도 좋아졌지. 뭐 시티센터에다 또 세워 놓고 또 장 보시고 엄마 갔다 오세요. 그럼 엄마는 치료하러 오시고. 예, 예, 예. 너무 좋죠. 시티센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티센터 맞은편에 맞은편.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네. 저는 꼭 단층으로 가고 1층으로 가요. 왜냐하면 약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수도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나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네. 눈에 금방 보입니다. 2월 12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그때 오시면 그날 오시면 또 떡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나 치료 안 받으셔도요. 오픈하우스니까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떡도 드시고 네. 또 맛있는 음료수도 드시고 그렇죠. 구경도 병원을 어떻게 바꿨나 네. 하고 구경도 하러 오십시오. 네. 2월 12일 날 오픈하우스입니다. 네. 오늘 그레이스체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명품 건강 비만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한 병 한 달 드시는 분량입니다. 130불이고요. 또 세 병이 한 세트로 돼 있는데 이 한방에서는 뭐든지 3개월을 네. 이렇게 기준으로 그렇죠. 하신다고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100일을 굉장히 중요시한 게 뭐냐면 100일이면 모든 기운이 싹 바뀌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60조의 세포도 20조씩 바뀌거든요.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세 달은 먹어야지 네. 60조가 다 바뀌죠. 네. 해서 세 달 드신 물량 한 세트 세 병인데요. 세 병을 한 번에 구입하시면은 20불 깎아서 370불에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미 저녁 어디에서든 준비 전화해서 오더 하시면요. 7불 20점만 내시면 100병이든 10병이든 50병이든 나머지는 제가 다 부담하고요. 7불 20점 기본만 내시면 어디나 다 배달을 가능합니다. 그럼 100병 주문하시면 원장님 그 우송료 네. 너무 많이 내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유, 그래도 요새는 플랫피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USPS에서 또 박스에 플랫핀과 잘 아. 채워놓으면 또 30병도 들어가요. 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럼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네. 원하시는 대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이 많아도. 네. 예. 일단 전화번호 말씀드리죠. 213-381-8228 그레이스 최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전화번호 213-381-8228번입니다. 이제 7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는 여러분 윌튼으로 가셔야죠. 네. 윌튼으로 7일까지는 오시고요. 그다음에 12일부터 2월 12일부터는 육가하고 마리포사로 오시면 돼요. 네. 그 전화번호는 똑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만약에 다행이네요. 지금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네. 아니 주소를 모르겠다. 뭐야 마리포의 수욕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전화를 일단 하세요. 아. 주소를 불러주세요 하면 네. 전화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381-8228번 그리고 위치는 726 사우스 윌튼 플레이스 윌튼 선상 7가하고 8가 사이 네. 그레이스 최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주소로 방문하시는 기간은 수요일까지입니다. 네네. 그죠? 네. 7일까지? 7일까지. 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금연, 발목빔, 감기, 비염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그레이스 최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처진 뱃살 지방제거 시술 남가주 1등 반영구 팔자주름 제거 시술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 1층 제중한의원 제공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8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변에 의사친구, 변호사친구는 꼭 있어야 인생이 편하다고요? 그거 다 옛말입니다. 친구 같은 여행사, 센트럴 여행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품격 전문 여행사로 유명하지만 이젠 어떤 비행기, 어떤 자리도 어느 여행사보다 싸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 직항여행을 949불부터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719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213-252-3838 252-3838 센트럴 여행사. 북경의술원. 전통 중국의술과 새로운 차원의 동양의술이 만났습니다. 북경의술원.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의를 만나보십시오. 최고의 학술과 임상 경험,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북경의술원. 다녀오신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강추 북경의술원. 지금 전화주세요. 323-733-8887 323-733-8887 올림픽과 윌튼 코너 북경의술원. 과일 사 드신다고요? 우린 플라워 팩토리 덕분에 정원에서 따 먹어요. 삼겹살 파티엔 우리 텃밭에서 기른 상추랑 깻잎이 최고입니다. 플라워 팩토리 고맙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의 꽃과 정원센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과일나무와 채소 모종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플라워 팩토리. 매실나무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개업 축하화분 근조화환 꽃바구니도 배달해드려요. 김수정기 건너편 플라워 팩토리 213-382-9777 382-9777. 요즘처럼 어려울 때 자동차 사고까지 나면 속상하시죠? 그러나 전 워싱턴 오토바디가 있어서 걱정 안 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봐도 정상가의 50%만 받는 곳은 워싱턴 오토바디뿐이거든요.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워싱턴 오토바디는 리스 리턴차, 보험차는 특별 우대까지 해줍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하면 이젠 워싱턴 오토바디입니다. 워싱턴길 벌몬과 놀만디 중간 녹색 건물 33732-9693 33732-9693. 287년의 역사, 세계 최고의 명품 주방 역할, 독일산 쌍둥이 칼.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김수정기에서 쌍둥이 칼 특별 보너스 증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독일산 포스타 수제품 3피스 세트가 99불 99, 그리고 15불 상당 글라스 오븐락 A피스가 보너스. 포스타 수제품 6인치 산떡구, 7인치 주방용 칼이 각각 44불 99, 스토인 시그니처 7인치 산토크는 59불 99. 산토크 또는 주방용 칼 하나만 사셔도 12불 상당 글라스 오븐락 6피스가 보너스. 스토인 시그니처 6피스 블럭셋 119불 99, 포스타 A피스 블럭셋은 159불 99. 블럭세트 가운데 하나만 사셔도 17불 상당 글라스 오븐락 A피스가 보너스. 독일 정품 쌍둥이 칼을 특별한 가격에 구입하시고 푸짐한 보너스도 하나름 받아가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김수전기 3-2-3-7-3-2-1700번 간판 현수막 수막부터 LED 간판까지 간판의 모든 것. 간판 코리아. 간판 3-2-3-7-3-2-1700. 일가와 웨스턴. 라디오 서울 방송 매일 그대와 합니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트리 크리프 리차드의 노래 전해드린 후 그레이스 최 원장님과 말씀 이어갑니다. 그레이스 최 원장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말 못할 고민 중에 한 가지 꼽으십시오 하면은 변비가 꼽히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변비는 없는 분이 없어요, 요새. 왜냐하면 지금은 화해 시대라 그래, 불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다 더워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가 불이냐면 시멘트가 다 불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갖고 다니는 아스팔트 길이 다 불이에요. 우리가 타고 있는 차도 다 불이에요. 그렇죠. 연료를 써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게 화가 막 많이 온 옆에 주위를 보면 다 화예요. 도처에서 그냥 나한테 그냥 그 뿜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네. 또 스트레스도 화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도시 생활하는 사람 전부 화죠. 흙을 구경, 토를 구경을 못해요. 그렇죠. 흙 밟기 힘들죠. 네, 다 화인데 그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몸에 뭐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네. 바로 이 화가 다 말라버리게 온몸의 진액을 말라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 바로 변비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변비약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불을 끄자. 그리고 불을 다 끄는 약이 있습니다. 화기를 죽이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여자들이 굉장히 치자 꽈리를 만들어가지고 치자를 불고 이러면 뭔가 속이 시원해지면서 우라병이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치자가 바로 심장의 열을 끄는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열을 끄고 그다음에 위장도 막 너무 먹어 지키니까 위장이 막 구각구각구각 소화를 시키니까 화가 막 가득인 거죠. 그렇겠군요. 천천히 하는 게 네. 아니라. 그리고 입으로 또 많이 씹어서 보내나요? 입 몇 번 안 씻고 쭈꿀쭈꿀 하니까 네, 네. 이 위장에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위장도 화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또 유난히 좀 빨리 먹죠. 빨리 먹죠. 네. 근데 이거를 입에서 막 몇 번, 몇백 번 씹어 먹으면 위장에도 화가 없는데. 그렇군요. 너무나 빨리 꿀꺽꿀꺽 먹어버리고 하니까 위장도 그걸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화가 막 열이 막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는 게 바로 그 화죠. 화 때문에 궤양이 생기죠. 위장에 네. 빵꾸가 뚫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은 다 꺼줍니다. 위장의 병. 그다음에 생식기가 또 요새는 또 자동차 타고 다니죠. 우리가 걸어 다니면은 생식기가 밑으로 나쁜 기운이 빠져요. 근데 앉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생식기에 모이죠. 더러운 그런 게. 거예요. 네, 서서 걸어 다니면은 생식기에 있는 게 모두가 발바닥으로 나가죠. 아하. 빠져가지고 그때 기가 발바닥으로 안 가고 계속 앉아서 24시간 앉아서 컴퓨터하고 하다 보면 네. 모든 화가 생식기로 가죠. 찌꺼기가 다 생식기에 딱 가운데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화가 또 막 생긴 거예요. 화가 막 여자들은 불임이 생기고 남자도 불임이 되고 네. 무정자증 막 뭐 빨리 조루증 정력이 없어진다 다 바로 화가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화인 거죠. 그러니까 생식기의 화를 이 변비약을 먹으면 다 꺼버려요. 위장의 그 화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화를 예, 생식기의 다. 화를 네. 그럼 몸에서 진액이 짝짝 안 마르죠. 그 다음에 두는 약이 물을 좀 많이 주게 이렇게 해주는 또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피도 좀 많이 생성되게 하는 한약재가 들어가요. 아. 우리는 이 한약재가 너무 신기한 게 피를 만드는 한약재가 있어요. 작약이라든지 청궁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쑥지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피를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오. 그래서 옛날에 당귀차를 여자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귀차를 먹으면 피가 만들어져요. 아. 네, 그래서 기운이 나려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하루 종일 앉아있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기운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인삼 먹고, 그죠? 그렇죠. 막 그게 바로 양기를 올리는 약인데 기운을 올리는, 양기 기운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삼을 먹고 산삼을 먹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기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일단 기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피가 없이 또 기를 돌리기만 하고 인삼만 단방으로 인삼만 먹는다면 피는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군요. 피를 만들어서 인삼이나 산삼이 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피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삼이나 산삼을 막 젊은 지난번에 패션 다운타운 패션에서는 패션 디자이너가 인삼을 먹었더니 얘가 운전을 못해요. 왜냐 인삼이 기를 막 돌리는데 피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풍선같이 기가 위로 기가 많으면 풍선같이 위로 떠요. 바람이 올라가듯이. 그리고 뭐 자기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운전을 하니까 차가 막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어지러워서 그렇죠. 움직인 걸 느낀대요. 예. 그래서 그 환자가 와서 막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선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머.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를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를 내리는 석고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무거운 약을 좀 써드립니다. 기와 붕뜬 기를 끌어내려야 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풍선이 막 올라가는데 돌멩이를 하나 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돌멩이를 달아서 쭉 내리니까 이 친구가 운전도 잘하고 좀 좋아졌으니까 장인은 뭣도 모르고 인삼을 2년이나 먹은 거예요. 장복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인삼 같은 거는 단박약인데 굉장히 기운을 많이 세게 해요. 그러니까 인삼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이상 먹을 거는 생각을 하고 잡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인삼 사탕까지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모르고 하시는 거고요. 기운이 아주 없는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기운이 좀 나니까 네. 그걸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그 양기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인삼을 먹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인삼을 먹으면 머리가 찢어질 듯이 아파요. 깨질 어머, 듯이 아파요. 그러세요? 기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아. 그리고 인삼도 인삼 부분에서 내가 양기가 많이 올라오는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인삼 꼬리를 먹어요. 근데 인삼 두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인삼 두는 항상 떼고 먹어야 돼요. 아, 그 꼭지? 네, 인삼에 예. 이렇게 뿌리 올라가는 네. 거 있죠. 그게 뇌두인가 그거요? 예, 뇌두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머리가 아파져요. 누구도 먹으면 안 돼요? 예, 웬만하면 안 먹죠. 그래갖고 인삼을 먹으실 때는 뇌두를 꼭 따고 수삼 같은 건 많이 잡수시더라고. 저 마켓에 가면 수삼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꼭 뇌주는 빼세요. 빼고 그 몸통하고 꼬리하고만 먹으면 되고요. 네. 내가 좀 기운이 너무 많은데 기운은 없지만 내가 좀 양기가 좀 뜨는 형이다. 네. 내가 소양인 형이다라고 자기 체질을 안다면 꼬리 쪽을 많이 먹고요. 몸통은 이제 이제 소우민, 소우민 손발이 찬 사람들 잘라서 소우민을 드시고 예. 예. 소우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소우민은 어떠냐면 그럼 선생님 소양인 소우민 어떻게 알아?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70%가 소우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럼 소우민 쪽에 들어가나요? 네, 대부분이 소우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난 네. 소우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인삼 윗부분 남은 건 절 주시면 되겠네요. 윗부분은 먹지 않는 게 좋고 몸통. 아, 몸통 부분. 그러니까 부분. 아래쪽은 이제 네네. 원장님 드시고. 저는 아래쪽을 네. 먹어야 돼요. 저는 양기가 많거든요. 소양인이라서 뭐. 소양인과 소우민의 차이점. 네. 소양이는 느끼는 대로 말해버려요. 경박할 수가 있어요. 뭐가 기분 나쁘다 하면 당장 표시가 납니다. 이런 분 소양인입니다. 뭐가 좀 잘못됐는데 화가 나서 못 참는다. 이 소양인입니다. 소음이는 잘 참아요. 내가 말할까? 너 말했어? 할 말도 못하고 참죠. 네. 아니 말 안 했어. 이거 소음인이에요. 그 성격 두 개만 딱 아시면 벌써 압니다. 소양인 성격이 참 부러워요. 전. 아니에요. 소양이는요. 이게 가다가 저는 음식점에서도 음식이 맛없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불러요. 오. 이거를 이 음식에는 뭐를 더 넣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머머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양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묻어두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분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이렇게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소음인이에요. 차분한 친구들. 네. 그리고 또 내가 소양인인지 소음인인지 아는 거는 막 잘 돌아다니고 싶어해요. 아하. 내가 집에 하루 종일 못 있는다. 이분은 소양인이에요. 아하. 저는 집에 하루 종일 못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 소음이는 집에서 잘 놉니다. 밖에 그렇죠. 안 나가고 싶습니다. 전 나가기 싫어요. 그분은 소음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소음인이네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나는 소음인이구나. 네. 한국 사람의 70%가 소음인인데 뭐 거의 뭐 소음인이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완전 소양인이에요. 소양인의 성격, 행동 아주 많이 부러워요. 맞아요. 그래서 소음인들이 소양인을 좋아하고 서로 다른 성향을 좋아하죠.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는 소음인인 분들은 인삼을 먹어도 걱정 없이 먹으셔도 되고요. 예, 예 먹으시려면 몸통을 잡수시면 좋죠. 그러니까 몸 내도는 꼭 띄고 네, 잡수시고. 예.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소양인인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정말 머리가 막 저는 아파서 그래서 아 인삼이 몸에 너무 좋다는데 그럼 국을 끓일 때도 인삼 한 개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네. 다시마하고 인삼 국물을 끓여서 그걸로 할까 그거 했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하루 종일 두통 치통 난리가 그러셨군요. 아닌 거예요. 네. 열이 위로 벌써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열을 더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끌어내려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이 변비약은 그 모든 거를 착 끌어내려서 아주 차분하게 만들고 몸을 알맞게 만들고 화가 되어서 쫙쫙 갈라지는 모든 몸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는 거를 다 방지하기 때문에 변이 몰랑몰랑몰랑한 변을 생성하면서 변이 나올 때 변이 깨끗하게 잘 가래떡같이 나오죠. 네. 하면 소음인의 경우도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변비가 되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있는데 그거는 네. 참열이 아니야. 진열이라 그러지 않고 그거는 허열이 뜬다 그러죠. 예. 소음인인 경우도 50세가 넘으면 갱년기가 되시면 열이 뜹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이게 바로 허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허열은 또 다른 치료로 가능하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소음인인데 나는 열이 없구나. 나는 막 먹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 허열이 뜨면 그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그 진열 가한 해가지고 진짜로 열이면서 가짜 한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진한가열 해가지고 한기가 있는데 열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다 한의사가 할 수 있지 환자분들 일반 분들은 못하세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네, 약제 사가지고 예. 먹고 이거는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위험한 일이네요. 잘 알아서 공부를 네.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쪽 계층을 좀 잘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분 열심히 예, 몇십 년 한 거니까 공부하시고. 그런 분한테 나는 물어보는 게 좋겠죠. 자동차가 망가졌다면 우리 어디 가죠? 바디샵 가서 그럼요. 꼭 자동차를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뜯어본다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약재를 그냥 막 내가 한번 먹어볼까 누가 그러는데 뭐 좋다는데 먹어보 한약에서 상통, 중통, 하통이 있는데 상통은 아무나 먹어도 상관없는 약재 네. 중통은 그래도 의사가 써야 되는 약재 하는 심각하게 써야 되는 약재죠. 아하. 부자가 바로 그 하통에 속하는 약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뭐 옥수수차 잡수세요, 뭐 보리차 잡수세요, 여름에는 보리차를 잡수세요, 겨울에는 옥수수차가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거는 바로 상통이에요. 1년 내내 먹어도 괜찮은 약재. 1년 내내 시금치, 누구나 먹어도 네. 시금치, 뭐 이건 뭐 미나리, 콩나물, 네. 뭐 이런 거는 매번 먹어도 1년 내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석고가 위혈을 죽인다는데 석고를 먹어봐. 그 석고를 매번 마시면 완전히 몸이 다 가라앉고 몸이 너무너무 차져가지고 냉증이 안 가라앉죠. 완전히 큰일 나죠. 근데 한동안 한국에서 사기꾼 사짜 들어가는 건강 파는 사람이 뭐 대부분 한국인들이 위혈이 많잖아. 심장열이 많고 열받으니까요. 네. 석고물을 해가지고 명품물이라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거를 막 장기간 복용해서 병이 나고 사기꾼으로 잡혀가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맨 처음에는 딱 먹어보니까 어머 열이 있던 게 변비도 없어져. 네. 만병통치약이죠. 네. 변비는 열을 끄니까 변비 없어졌잖아요. 변비도 없어져. 어머 가슴에 우라가 있었는데 우라가 막 기분이 좋고 시원하네. 네. 어머 위장에 막 열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위장도 시원해졌네. 소화도 잘 되네.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한쪽으로 쭉쭉쭉쭉 한쪽으로 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약은 절대로 건강식품 보조식품은 요새 지금 문제가 많죠. 예, 이제는 예, 제가 예. 한 맨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벌써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 난리가 아니죠. 사실은 가장 신경 쓰고 정확하게 예, 드셔야 되는 게 건강과 관련한 뭐 음식이든지 그렇죠. 건강 보조식품인데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대체로 옆에 누가 좋대더라 네. 하면 그 말을 듣고 복용하시는 네. 경향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보세요. 변비약이라도 그냥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변비약 하면 변사엽이 좋대. 설사약이거든요. 네. 변사엽이 좋대. 변사엽을 막 데려 먹으면 변사엽에 독이 있어요. 그래 저희 이 변비약에 30가지 약을 왜 넣겠어요. 그 독을 없애는 다른 약재가 3개가 들어가요. 해독을 시키는 성분이 네. 또 들어가요. 한 약재가 들어가면 3개가 해독시키는 약재고 또 한 약재가 좀 센 약재가 들어가면 그걸 또 해독시키는 약재가 들어가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한 30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뭉뚱 거려가지고 약이 딱 나오면 그 약을 먹으면 이 약이 하는 행동을 다른 애가 저지시키고 네. 얘가 먹는 행동은 다른 애가 저지시키고 하면서 약이 골고루 조화롭게 만듭니다. 그 정확한 비율, 응? 네. 밸런스 맞게 그거 하시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럼요. 일이겠어요. 그게 스승님들이 여태까지 몇천 년 내려온 그게 비율이에요. 뭘 넣어가지고. 그걸 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법제와 비율 다르죠. 법제는 이제 반하라는 약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걔는 독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반하는 술에다가 7번을 쪄야 돼요. 일곱에서 아홉 번을 쪄야 돼요. 그러면 반알을 넣고 시루떡 같이 이렇게 밀가루를 둘러가고 시루떡 굽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즙을 올리고요. 반아 약재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김을 술 김을 밑에 정종을 부어갖고 술을 째요. 어머. 그러면 그 술이 반아가 술을 먹으면 취한다 기분이 좋아져요. 한 번 갖고 얘가 너무 독해요. 얘는 독성이 강하네요.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얘가 잘하는 게 양기를 굉장히 돌려줘요. 아하. 그러니까 얘 양기를 돌리는 거는 좀 위험한 약이 많잖아. 아까 인삼도 그렇잖아요. 예. 이 반아도 굉장히 양기가 양기에 좋은데 독해요. 얘는 잘못 먹으면 죽어버려요. 어머. 피를 토하고 죽어요. 어머머. 그거 우리나라 부자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얘를 술에다가 막 쪄요. 그럼 얘가 취한다 헬렐라면 또 잘 놔둬요. 이제 하루 그 다음날 또 막 술로 쪄요. 그러면 취한다 또 이러면 얘가 독성이 아홉 번쯤이면 약해져요. 계속 취하게 해갖고 그냥 다 빼버리는군요. 다 약재를 독을 다 빼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양기만 하는 독 양기만 하는 그 성질만 싹 남아버려요. 독성은 다 빠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양기 넣는 게다 넣으면 양기가 남자들이 있는 양기가 쫙 좋아지죠. 그렇게 하는 게 법제예요. 네. 그게 법제예요. 그다음에 유황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유황이 왜 유황오리 뭐 예, 유황이 예. 좋다 그러잖아요. 유황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오리한테 먹여요. 그럼 오리가 유황을 먹으면서 오리 먹이에 유황을 먹거든요. 그럼 네. 얘네는 안 죽어요. 오리는 사람은 유황을 먹으면 네. 죽어요. 오리가 먹고 깨끗 하고 죽잖아요. 네. 그럼 그 몸속에 유황이 남아있잖아요. 어. 그거를 먹는 게 유황오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게 법제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유황이 몸에 좋대? 어 그래 유황을 팔아보자고 유황을 막 물을 만들어서 좀 다 죽어버리죠 사람들이요. 그쵸. 큰일 나죠. 어. 그 유황은요 숨두부라고 옛날 어른들은 다 우리 법제하는 법이 있어요. 지금 한의사들은 몰라요. 저는 옛날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그런 유황 같은 경우는요 숨두부라 두부에다가요 또 유황을 넣어요. 그리고 두부가 해독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부를 넣고 또 쪄요. 어. 그러면 두부가 쭉쭉 그 유황독을 빨아들여요. 어. 그래갖고 되는 거. 어. 뭐, 하여튼 이 법제가, 법제를 잘해야 돼요. 아. 그 법제를 못하면 약을 먹고 나서 선생님 이 약에 피똥이 나와요.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그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 제가 만든 이 모든 약들은 몇백 년 내려오면서 선생님들이 넣어보니까 안 좋더라 이걸 빼고 이걸 넣으니까 이게 좋더라 빼고 또 이걸 넣어보자 저걸 넣어보자 너무 좋다 해서 100점 맞은 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그렇군요. 이 그레이스 제가 변비약이 된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30개 이 약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할 일을 너무너무 잘하면서 네. 변비를 싹 심장열을 꺼주죠. 간열을 꺼주죠. 생식기열을 꺼주죠. 장열을 꺼주죠. 그러면서 몸이 다 흡수가 되게 하죠. 수분을 좋게 하죠. 그다음에 몸이 따뜻하게 하죠. 네. 그다음에 피를 생기게 해주죠. 이런 모든 일을 해야지 변비가 해소되는 거예요. 다 재기능하고 잘 돌아가게 해야지 변비가 해소된다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저희 병원 약은 세 달을 먹어야 된다. 한 달 이상은 먹어야 효과가 난다 하는데 이 변비약은 먹고 다음 날부터 효과가 납니다. 아유, 금방 결과를 아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예. 이 파두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파두라는 놈은 먹자마자 설사를 막 나오게 해요. 근데 요 놈이 한 알만 먹으면 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작같이 생겼으니까 다섯 알을 확 먹었어요. 네. 그럼 왕설사가 나거든요. 어. 근데 나 얼음물을 한 잔을 딱 마시면 그 설사가 쫙 멎어요. 어? 네? 얼음물을 한 잔 먹으면 이 파두가 일을 안 하고 쫙 멎어요. 어떤 설사에도. 파두가 그렇게 위험한 약인데요. 이 파두를 또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파두에 또 독이 있습니다. 바나같이. 네. 그래서 이 독을 갖다가 먹으면요. 설사가 찬물 먹으면 나지만 속이 안 좋아지죠. 그 독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파두는 기름을 빼야 돼요. 파두 기름을. 아. 그래서 파두를 해가지고 절구에 찌어가지고 네. 그 기름 종이에 싸가지고 아. 맷돌에다가 눌러서 6개월을 놔둬야 파두에 기름이 빠집니다. 어머, 6개월씩이나 예, 놔둬야 그게 저희 돼요? 변비약에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는 이 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딴 데서 먹으면 왜 안 되느냐. 네. 법제를 안 하기 때문이고요. 네. 파두에 기름을 빼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파두를 하나 까는 것도 손으로 까면요. 이 파두의 독이요. 이 손가락에 톡톡톡톡 다 튀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게 왜 우리 물집 생기듯이 어머머. 물집이 뚝 생겨요. 어머. 그렇게 독해요. 파두가. 근데 그 파두를 또 까는 법이 또 있죠. 예. 가르쳐 줄 수 없는 비밀이고요. 그 파두에 기름을 또 제거하는 법이 있죠. 네. 6개월 눌러놓는데 돌에다 눌러놓는다고 약한 돌에다 눌러놓으면 파두가 기름이 빠지겠어요? 그렇죠. 꾹 눌러놔야죠. 저는 그걸 또 맞춰가지고 또 제가 누르는 그 기구를 기계를 네. 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싱크해가지고 또 왔죠. 맷돌에는 옛날 방법이다. 우리는 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자 그렇죠. 해서 또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는 명품이 안 나와요. 역시 왜 명품자를 네. 붙여야 되는지.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비밀이 나오니까. 새삼 느끼겠어요. 네, 자꾸 얘기하면 비밀이 나오죠.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하고 들으면 안 되죠. 근데요 원장님 네. 이런 정말로 그 몇백 년 전부터 이제 많은 네.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 네. 법제의 비법들을. 네. 그럼 그 비법 후진한테도 또 그대로 넘겨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네. 제가 다 넘겨줘야죠. 네. 이제 제가 요게 다 자제분 중에 한의학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는 전부 변호사 집안이라 가지고. 아, 그러면 어떡하세요? 제 수제자가 이제 나타나겠죠. 나겠어요? 네. 아직은 없으시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물려주고 저는 이거를 책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제가 아마 나이가 들면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 꿈이 원래 방송인 내지는 라이러였어요. 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의대를 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게 됐으니까 의사를 하면서 라이러도 하고 지금 방송도 하잖아요.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이제 저 책만 하면 네. 하시면 돼요. 라이러가 되는 네. 거죠. 네, 명품 건강 변비 약입니다. 역시 한 달분 130불이고요. 세 병 세 달 드실 분량 한 번에 구입하시면은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려갖고 370불입니다. 근데 뭐 두 달 드시고 그 다음에 안 드셨는데도 계속 아주 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시면 한 달 들고도 변이 안 드셔도 안 먹었는데 돼요. 변이 잘 나온다 네. 그러면 안 드셔도 되는데 두 달 먹고 약을 안 먹어보니까 변비다 그러면 안 고쳐진 거죠. 그쵸. 원인이 안 고쳐졌으니까 네. 조금 더 잡수셔야 되고 네 달 먹었는데도 변비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 이분들은 계속 스트레스성을 받고 병 일하는 게 힘들고 이런 뭔가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을 때까지 먹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전화번호 213-381-8228번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전화번호 213-381-8228번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726 사우스 윌튼 플레이스 윌튼 선상 7가하고 8가 4입니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금연, 발목빔, 감기, 비염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처진 뱃살 지방제거 시술 남가주 1등 반연구 팔자주름 제거 시술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 1층 제중한의원 제공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아따, 닭칼국수 국물이 진원께 끝내주네. 뭔 놈의 칼국수에 닭 한 마리가 그냥 통째로 들어갔다냐. 아, 역시 올림픽 칼국수는 다르지라. 호박죽 팥칼국수도 억수로 맛있어. 워메 뭔 놈의 국수집이 양념게장도 요렇게 싱싱하고 맛있다냐. 아따, 그뿐이오.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녹두죽도 기가 막히단께요. 역시 40년 전통 올림픽 칼국수는 달라브라이. 올림픽과 놀튼 323-931-0007 323-931-0007번 올림픽 칼국수.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여보 세일이야 세일. 템퍼패딩이 초특가 세일한대. 뭐 템퍼패딩 매트리스를 세일한다고? 거기가 어디야 어디? 매트리스 전문점 슬리비지가 매장 이전으로 템퍼패딩 시몬스 등 매장 전품목을 세일한대. 한인타운 최초 매트리스 전문점 슬리비지 매장 이전 템퍼패딩 시몬스 등 전품목 대세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림픽길 김방학관역 블루하우스 건물 213-738-5000 738-5000번 슬립 이지 1등 관광회사 3호 관광만이 가능한 2018년 크루즈 특선 일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는 3호가 최고.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를 도는 북유럽 7개국 럭셔리 크루즈 이태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동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서지중해. 라디오 서울방송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여러분들 진료 받으실 때요. 보험 어느 보험 커버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모든 보험이 커버돼요. 양방이 커버되든지 한방이 커버되든지 하기 때문에 네. 모든 보험을 받고 있고요. PPO, HMO, 오바마케어 다 되고요. 네. LA케어. 메디케어,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카이저 보험까지 네. 많은 분들이 카이저도 돼요. 근데 카이저 병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카이저 병원 가지고 양방도 할 수 있고 한방도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가지고 오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변비약 있잖아요. 네. 모든 약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재밌죠? 네. 그래서 감기약도 그렇게 만들어서 30가지 정도, 견비통도 한약이 30가지, 네. 여드름약도 28가지, 에너지약은 27가지. 네. 어혈 절약도 뭐 35가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면서 어, 생리통약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이 다 그렇게 되고요. 네. 저희가 또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은 목 등 허리 어깨 통증을 금방 낫게 해드리고 디스크도 치료하는 30년 전통의 그렇죠. 어, 그레이스체 양한방 병원입니다. 네. 네. 어, 여러분들 그레이스체 양한방 병원 가시려면은요. 726 사우스 윌튼 플레이스 윌튼 선상 7가하고 8가 사이 위치하니까 일로 가시면 되겠고 요 위치는 수요일까지만 네, 가시면. 내일 모레까지만이고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03 사우스 마리포사 에뉴 네. 있는데 6가와 윌셔 가운데 마리포사 길에 6가와 윌셔 선상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제 과정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또 다음에 재미있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체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매일 그대와 2부 9시에 뵙겠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9시를 알려드립니다.